지난 6월 12일 남조선의 한 언론이 보도한 데 의하면 6월 9일에 남조선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이 법원에 집단유인 납치된 우리 여성 종업원들에 대한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서를 정식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남조선 법원은 오는 6월 21일 오후부터 집단유인 납치 사건에 대한 심의를 정식 시작한다는 데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앞으로 통지했습니다. 남조선 법원은 사건 심의가 시작되면 집단유인 납치된 우리 여성 종업원 전원을 참가시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사건 심의가 시작되는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에게 인신구제 청구서 부분이 정확히 전달되고 그들이 이를 충분히 읽고 이해한 상태에서 사건 심의가 시작되어야 하며 피해자 전원에 대한 분리신문 없이 동시에 사건 심의가 진행되어야 하고 정보원 관계자가 없는 자유로운 상태에서 법정에서 진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에 대한 사건 심의가 시작되기 전에 피해자 부모들의 대리인인 변호인단의 면회나 면담이 허용되어야 하며 피해자들이 심리적 압박 또는 회유된 상태에서 사건 심의에 참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변호인단에게 충분한 신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 법정에서 피해자들이 현재 강제적으로 북리탈주민보호센터에 감금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지는 경우 즉시 석방되어야 하며 또 그들에게 그러한 권리가 있다는 사실이 충분히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 등을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